그림이 2018년도에 작업을 한 그 시조를 통해서 새롭게 창작된 노래고요. 아무리 험난한 산세여도 그 산세를 넘어서 님이 계신다면 나는 한 번도 쉬어 넘지 않고 그 산을 넘어가서 님을 만나겠다라는 노래의 가사인데요. 아주 리드미컬한 4분의 4박자의 리듬에 맞춰서 네, 경쾌하게 재해석한 곡입니다. 그림의 유니크한 감상이 아주 돋보이는 노래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2019년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바람이 네, 그림의 바람도라는 음악에 실어서 여러분들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.